환영하고 경배하라.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만 웃을 때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미친년은 닥치고 내내 멀뜨러 시발 만변장남 기억난 친구도 없는 좁친 따지만 미니홈피에 선전내 잘나간 미니홈피만 보면 존나부자 티바들 같은 사진첩에는 맨아벤 일촌공기라고 써놨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혈액형별 사랑고백 삼겹끌기와 족단지나는 사진 내가 좋아하던 연한테 그 혈액형별 사랑고백을 구구구대로 고백했더니 내조줄같이 세 번째 페이지에는 내 셀카를 올려놨어. 시발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30만 하소화질 족구린 걸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울고불고 찍었는데 시발 찍 다가 경비 아저씨 가서 같이 찍었을 티키 이거 올리면 나 존 내 마음을 고일바른 21세기 청년으로 알겠지 시발. 근데 스크랩 하나도 안 해가서 내 동생 아이디로 몰래 들어가서 스크랩에 갔음 키키 네 번째 페이지엔 뭐가 있는 줄 알아? 나랑 조토한 친한 녀석들 사이 가서 몰래 본 사진들 그렇게 본 사진만 10페이지가 넘어가 그 중에 친한 녀석들은 존 못생겨서 비공개로 설정했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존 내 풍경 사진 올려놓고 멋있는 글기를 것 같음 시발 난간 지남인 듯. 아 물론 사진 첫 폴더명은 다 영어로 했어. 근데 나 영어는 존 내 못함. 그래도 사진 찾으면서 했음 나 이런 머리로 공부하면 일동할 듯 키키. 그리고 사이 BGM은 요즘에 존나 트렌드라는 일렉트로니카라는 것도 보도 못한 장르인데 애들이 많이 듣는다니까 네이버 지식에다가 일렉트로니카 추천 좀 질문글 올려서 답변 받은 노래 호밍모반 스텝 레오의 노래로 이 짐을 깔았지 귀여워 귀여워 장 이제는 싸이의 여자애들이 긁겠지.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른 아침 스타벅스에서 신선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지. 저기게 보이기 위해 다리를 꼬고 호밍모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이 흘러나오는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영어 식문을 읽는 척하며 절고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났어. 시발 어렸을 적 동네 친구들 과하던 손바닥 전기 감전의 느낌을 받으며 순간 어지러운 기분으로 스타벅스를 빠져나와 오늘 웃네 남자친구와 100일 되는 날 약주전부터 존나게 갈고서 100일 선물로 루이비통을 사달라고 졸라치네 남자친구는 우리 100일을 위해 지금 공사장에서 노가다 뛰는 중 걷는 돈은 없지만 정력이죠. 아내가 애완견처럼 데리고 다니고 있다시 발목 말라 하지만 난 커피 아니면 다른 액체는 마시지 않아 주위에 스타벅스를 찾았지만 없어서 결국 나의 자존심을 가라앉히고 동네 슈퍼로 들어가서 레스비켄 커피를 샀다. 순간 CF에서 본 선배나 연락하는 것 같아가 생각나나 로그모션을 취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지. 하지만 사이에는 쪽팔려서 못 올려 내가 100원짜리 캔커피를 쳐 마시는다는 걸 알면 이미지의 데미지가 손상될 같아 미진의 왼손엔 노래방 도우미 한다 해서 번돈으로 살렸어. 호사토드백이 오른손엔 레포트들 이 사실 난 멍청해서 대학도 못 간지 수승이다 니삼 수승이다 니사 수승이다 시발 쪽팔려 아무튼 그건 상관없다 니 세컨을 불러서 의외제 차를 타고 압구정이나 안바퀴 돌까 고백에 전화를 해서 불러냈다. 나의 호출에 바로 달려오나 의 두 번째 남친은 눈이 졸라리 많다. 그래서 난 졸라에 널 서핑하며 한번 내 몸을 줄 때마다 쏟아지는 명품들을 생각하며 오늘 비교된 저 남자친구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이라도 할 겸 가볍게 즐기기 위해 호텔로 시발 CX에 널 CX그와 헤어지고 친구들을 불러 롯데백화점에서 아이 쇼핑을 하며 결혼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며 지금 남친은 단지 엔조일 뿐이라며 일선한 쿨하고 멋진 여자인 척하며 옷과 화장품들을 짐에 놓고 남친자 지졸라 빨고 사러 와야겠다고 생각한 뒤 100일 된 남자친구를 만나러 누가다 판으로 달려간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꽃다발은 아웃 오반중이고 난 멀리 서로 이비통이 있나 없나 보았는데 그 시발남 이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8628번째 남자친구를 떠나보낸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혼자 멋있게 뒤돌아서며 나의 두 번째 남친을 다시 불러서 저녁을 먹으러 윅스로 향한다.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자 난 디카를 꺼내고 사진을 찍었다. 집에 가자마자 바로 사이에 올려야지 히히하며 남친 앞이라 천천히 먹다가 남친 이화 장실간 사이 존 나 입에 쑤셔 넣었다. 왜 불러 자기야 오늘 맛있었어 역시 자기밖에 없어 굿 나의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해주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루 종일 쓰고 있던가 발을 벗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불편한 치마를 벗고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렇다는 게 얕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여자인 줄 안다. 빨리 돈 모아서 성전환 수술해야겠다 피스.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 학원 통신 병원 약국